이 시간에는 너리의 뮤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너리는 백두의 말발굽 소리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종일봉의 안개 흐르네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못 잊을 삼일포의 미아리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고향집 추억. 이상으로 노래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